고요한 마음속에 trouble 흔들리고 있는 건 true 생각지도 못한 너의 존재로 인해 일이 복잡해졌어 피할 수 없는 sweet a trouble 기분이 나쁘진 않고 내 얼굴이 놀래 생각도 못해서 눈 감아도 다 보이는 girl